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14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안토니오 라찌 이탈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소기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